8. UBS. HUBS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HUBS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헙스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스토킹범 전자발찌 부착 가능 소식입니다. 제도 보완 상황과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의 가압류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오늘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는 개정법을 시행합니다. 11일 대검찰청은 스토킹 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대검 형사부는 전국 일선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을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기존 전자장치 부착법은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범행을 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개정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부착 명령의 대상에 스토킹 범죄도 포함됩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때, 스토킹 범죄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도 재범 우려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한데요. 대검은 스토킹 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잠정 조치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스토킹이 범죄 취급도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이렇게라도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수원 지역의 오피스텔 등을 무작위로 사들여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임대인 정모 씨가 지난 8월 이미 부동산 가압류를 당하는 듯 재정이 상당 부분 악화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와 계약을 맺은 임차인 중엔 지난 8월을 전후로 전세 계약을 맺은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8월 28일 정 씨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개인이 정 씨에 대해 낸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신청액은 총 15억 원 상당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결정으로 정 씨가 경기도 양평군에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이 가압류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부터 자금 흐름이 경직돼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상태인 셈인 거죠. 또 수원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 씨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공격적인 투자로 건물 여러 채를 통째로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정 씨 일가가 보유한 건물은 10일 기준 51개이며 이 중 피해 세대수가 확인된 건물은 37개, 675세대입니다. 나머지 건물 연 14개의 세대수를 합치면 피해 세대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 씨 소유 건물의 총 전세 계약금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총 64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월 12일 헙스브리핑에선 스토킹범 전자발찌 부착 가능 소식과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의 가압류 사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이나 크게 벌어졌는데요. 큰 일교차에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로는 아침에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주원, 아나운서 지민주, 그리고 엔지니어 김민주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